예전에 그렇게 정다웠건만 지금은 멀리서 서울진만 미워서도 싫어서도 아니었어요. 너무나 당신을 사랑했나 봐. 사랑한 게 죄라면 그건 당신 죄예요. 지금도 당신을 생각합니다.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건만 지금은 헤어져 생각만 미워서도 싫어서도 아니었어요. 너무나 당신을 사랑했나 봐. 죄라면 그건 당신 죄예요. 지금도 당신을 생각합니다. 사랑한 게 죄라면 그건 당신 죄예요. 지금도 당신을 생각합니다.